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광 드립니다. 조선 노동당이요. 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말리마 기수.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같이 내달리자 세상 위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나리 쳐가는 우리들은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나이요 눈앞이 지금 중산으로 기적들 진다. 허허 빛을 날이 살짝 펴고 날아 이장 향기 웃어 받았다. 멀리 멀저 소리 기성이요 멀리 멀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금도 바라보며 힘차게 힘차게 달린다. 치며 전진, 번개치며 전진, 이진군의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10년 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멀리 멀쳐서니 기상이요 멀리 멀쳐서니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생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신념. 백두에서 시작된 길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